러시아의 따스 통신이 22일 조선의 과수농장들에서 많은 과일들이 생산되어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소개하는 우리나라 주재 본사 특파기자의 글을 전했습니다.